스며들어와 다가와 이 느낌 그대로 You got in my eyes 지금이라고 You got in my eyes 놓치지 말라고 내 말해줄 거야 Right now 넌 말야 말투도 손끝도 눈빛도 입술도 이리와